구글의 또 다른 야망, 클라우드. 인터넷 세상을 장악한 구글도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에선 후발주자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구글이 뛰어들면 새로운 세상이 열지 않을까 촉각을 세운다. 구글이 기술을 무기로 전방위로 사업을 확대하며 성공을 거뒀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클라우드 시장에서 커가고는 있지만 아직은 두렵지 않은 회사 구글이 아마존의 아성을 위협할 수 있을지 지켜볼 대목이다. 시장조사업체 시너지 리서치 그룹 등은 구글을 마이크로소프트, IBM과 함께 아마존을 추격하고 있는 그룹으로 분류하고 있다. 물론 세 회사 모두 아마존과 격차는 아직 꽤 큰 편이다. 구글이 클라우드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기 시작한 건 지난해 12월. VMware 창업자 출신의 다이앤 그린을 클라우드 사업 수장으로 영입하면서부터다. 그녀의 주도 아래 구글은 공격적인 영업으로 선두자리를 고수하고 있는 아마존 등과 본격적인 경쟁을 벌이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애플과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 계약을 체결해 업계 주목을 받았다. 스포티파이, 코카콜라 등 대기업 고객사도 유치했다. 여기에 더해 최근엔 클라우드 기반의 모든 서비스를 구글 클라우드로 통합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지메일, 문서, 구글 드라이브, 캘린더, 행아웃 등 기업에 제공해온 업무 생산성 앱 구글 앱스 포 워크를 G스위트로 리브랜드한 것은 기업 시장을 본격 공략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G스위트는 현재 200만 개 이상의 기업에서 쓴다고 한다. 구글 클라우드는 G스위트를 포함해 머신러닝, API, 기업용 맵 API, 안드로이드 폰, 태블릿, 크롬북스 등을 아우르는 통합 서비스가 됐다. 이런 가운데 가장 빨리 성장하고 있는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서비스 중 하나는 다름 아닌 구글 컨테이너 엔진이다. 구글에 따르면 구글 컨테이너 엔진은 3개월마다 사용량이 2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 최근 인기를 누렸던 포켓몬고 개발사인 나인앤틱 랩스가 구글 컨테이너 엔진과 구글 클라우드 데이터 스토어를 활용한 대표적인 사례다. 포켓몬과 같은 엄청난 스케일의 서비스를 하면서도 지속적인 개인 버전 업그레이드, 시스템 설계 변경 등을 쉽게 유연하게 할 수 있는 게 구글 컨테이너 엔진의 장점이라고 구글은 말한다. 구글 컨테이너 엔진은 구글이 오픈소스로 공개한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기술인 쿠버네티스의 소스코드를 직접 설치하고 운영해주는 서비스다. 이를 통해 아주 쉽게 쿠버네티스가 설치된 서버들을 마련해 사용할 수 있으며 최신 버전도 신속히 업데이트할 수 있다. 구글은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자체 네트워크를 갖추는 등 강력한 인프라를 무기로 꼽고 있다. 작년 한 해만 클라우드 인프라와 글로벌 네트워크에 쓴 돈이 99억 달러에 달한다. 장혜덕 구글 코리아 클라우드 사업 총괄은 구글은 통신사가 아니면서 태평양과 대서양을 가로지르는 해저 광 케이블을 구축해 최고 수준의 보안과 고성능 글로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머신러닝 역량도 구글이 내세우는 강점이다. 머신러닝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어도 사용할 수 있는 머신러닝 서비스 API, 직접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고 훈련시킬 수 있는 클라우드 머신러닝 플랫폼까지 제공한다는 게 구글 측 설명이다. 구글은 이런 머신러닝 기술을 데이터 센터에 적용해 에너지 사용률 40% 줄였다. 장혜덕 총괄은 고효율 데이터 센터 운영 기술은 고객에게 지속적인 가격 하락과 비용 절감을 기대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말했다. 구글은 현재 북미 세 곳, 유럽 한 곳에 데이터 센터 리전을 두고 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우 대만에만 리전이 있으며 연내 일본 도쿄 리전이 추가로 개설될 예정이다. 내년 안으로 호주 시드니, 브라질 상파울루, 독일 프랑크푸르트, 인도 뭄바이, 싱가포르, 영국 런던, 핀란드 하미나, 미국 북버지니아 등 총 8개의 리전을 추가할 계획이다. 한국은 대상국가로 아직 언급되진 않은 상태다. 구글이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클라우드 사업을 펼치기 시작한 건 2014년. 온라인 개인 방송 서비스 플랫폼 아프리카 TV, 스마트폰 배터리 충전소를 알려주는 플러거 앱을 서비스하는 바이쿤, 웹툰 서비스 레진 엔터테인먼트, 알람앱 알람문을 만든 말룽 스튜디오들이 구글 클라우드를 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